세포 하나하나 가로 다 반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응해 전혀서 그런 기분과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그래서 무섭게 빠져갔어 알고 있었어 달콤할수록 위험하단 걸 위험할수록 달콤하단 걸 그래도 난 너를 놓기 싫었어 하지만 내 예상이 맞아떨어졌어 순식간에 넌 변해버렸고 순진한 내 맘을 이용해서 나를 이 인형처럼 갖고 놀다가 슬쩍 이나면 지워버렸어 그런 네가 너무 미운데 눈이 반응해 귀가 반응해 너의 모습이 보이면 너의 목소리 들리면 온몸이 반응해 먼저 반응해 여긴 정말 싫은데 어떻게 내 맘이 내 맘대로 안 돼 No no no no no no no no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반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응해 No no no no no no no no 내 맘 구석구석이 다 반응해 너만 보면 자동으로 다 반응해 그래도 날 사랑할 거라는 자그마한 믿음에 내 모든 걸 다 내줘도 아깝지가 않았어 하지만 넌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무뎌져서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나는 더 아파하지만 눈이 반응해 귀가 반응해 너의 모습이 보이면 너의 목소리 들리면 온몸이 반응해 먼저 반응해 여긴 정말 싫은데 어떻게 내 맘이 내 맘대로 안 돼 No no no no no no no no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반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응해 No no no no no no no no 내 맘 구석구석이 다 반응해 너만 보면 자동으로 다 반응해 도착한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어버린 듯 해서 밟아든 것 저도 빠져날 수 없는 듯 피었어 나 서서히 가라앉았어 비웃듯이 내 몸속에 독은 계속 퍼졌어 어쩜 더 좋아 나 근데 왜 다시 좋아 Oh my 이 독은 왜 이리 더 타라 빠져나올 수 없는 건지 내가 그렇게 싫은 건지 나도 날 몰라 그냥 네가 너무 좋아 온몸이 반응해 먼저 반응해 너의 모습이 보이면 너의 목소리 들리면 자꾸만 반응해 baby 여긴 정말 싫은데 어떻게 내 맘이 내 맘대로 안 돼 No no no no no no no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반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응해 자동으로 다 반응해 oh, no.